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의 전문을 태양절에 저음하여 도이칠란드 반제 연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.